찐질빵 드라마 내서 항상 나오죠. 많이 봤어. 막 수건으로 이렇게 딱 하고 수건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그런 거 꼭 찐질빵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 막 계란이랑 식혜랑 언니 가보셨어요 한국 와서? 아니에요. 아, 우리 다음에 가요. 진짜 재밌을 거예요. 중국에는 막 대중목욕탕이나 있어요. 있어요? 있어요. 어. 네, 완전 큰 거. 건물도 2층, 2층, 3층 그런 거. 아, 그 건물 자체가 다 그거예요? 어. 아, 우와. 신기하다. 그 오락하는 구역도 있고 책 보는 구역도 있고 카페도 있고 있는데 오락 그 해수장 그런 것도 아, 있어. 우와 진짜요? 여기는 그냥 차가운 방, 뜨거운 방 뭐 그리고 뭐 먹는 거 이렇게 구워 먹게 돼 있거든요. 떡 같은 거는.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오락실이 크게 있는 데는 몇 군데 없고 그냥 동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인형 뽑기 기계 한두 개. 언니 인형 뽑기 저희 지금 엄청 열풍이에요. 인형 그 막 엄청 큰 기계 안에 인형이 다 있어요. 인형 아 인형, 인형 뽑기 아 그거 아, 알아 아 그거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돈을 저도 거기다 엄청 썼어요. 근데 저거 저 하나 뽑은 적인도 없어요. 저 진짜 못 뽑는 쪽이에요. 저 진짜 그거 못해요. 그래 그거 그때 기계 이렇게 약간 나사를 어느 정도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인형을 잡는 기계 그 손이 세거나 약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 분의 제 곁에 저거 하고 있어요. 그냥 저 옆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뽀면 우와, 잡아요. 진짜요? 그래서 제가 하나 뽑아줘 달라고 해서 근데 못 잡아요. 아 진짜요? 왜 남의 거 못 잡지? 우와. 근데 그게 저는 하도 못하니까 차라리 그 돈 주고 인형을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. 진짜 못 뽑거든요. 근데 갑자기 한 작년부터 엄청 열풍이 돌아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도 인형 뽑기 그 가게만 한 다섯 개 있는 것 같아요. 다섯 개? 막 진짜 사람 많아요? 엄청 많아요. 그리고 다들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뽑아준다고 다들 오고. 그거 한 번씩 얼마쯤 돼요? 아, 월 그 막 그러니까 유흥가 그러니까 막 영화관 있고 이렇게 잘 놀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. 그런데 약간 좀 가게 자체가 비싸잖아요. 그래서 거기는 한 번 뽑을 때 1,000원 있고 막 동네 깊숙이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골목 같은 데 있는 데는 1,000원에 두 번 뽑을 수 있어요. 그래서 500원. 근데 막 그런 거 있어요. 꼭 만 원 넣으면 11번 할 수 있게 하고 이래서 큰 돈을 집어넣게 돼요. 만 원 내면 그냥 마음껏 볼 수 있어요. 근데 마음껏 아니고 그 원래 1,000원이면 한 번이잖아요. 그럼 만 원이면 10번이어야 되는데 만 원 넣으면 11번. 그래서 만 원 넣게 돼요. 근데 한 번도 제가 직접 뽑은 적 없어요. 저도 진짜 못 뽑아. 근데 제가 그래서 못 뽑아가지고 아 여긴 기계가 되게 헐렁해서 안 뽑히나 보다 했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되게 잘 뽑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이제 근데 그게 진짜 시간 때우기 좋거든요. 영화 보기 전에 시간 좀 30분 이렇게 애매하게 남았을 때 그거 뽑으면 재밌으니까. 영화 중국에도 영화관 그 앞에 바로 그거 기계 있어요. 아 진짜요?